추억의 골든팝스. 안녕하십니까. 추억의 골든팝스 이광용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아쉬운 게 사방천지죠. 그 중에 하나가 새로운 것을 수용하기가 말처럼 쉽지 않고, 또 그것이 경제생활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라면 젊은 시절 제 아무리 관심이 많았다 할지라도 지속적인 열정을 갖기가 쉽지 않죠. 팝음악 또한 매한가지지 않습니까? 거기다 젊은 시절 지녔던 하얀 습자지 같은 우리의 사고에 음악이나 영화, 책 등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의 논리지에 주춧돌 같은 뭐 그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지만은, 나이가 들어서는 우선 먹고 사는데 올마인 투기부를 하다 보니 감흥도 떨어지고 또 하얀 습자지 같은 마음도 검게 변하다 보니 고집만 들어서 수용 자체도 어려운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왕년에 음악을 좀 안다는 사람이나 평론가들조차 개인의 성격에 따라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은, 그들이 젊은 시절에 들었던 음악을 마지막으로 해서 팝음악은 종말을 고했다고 단언까지도 하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도 팝음악계는 이른바 선수가 등장하고 주옥 같은 음반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는 음악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분의 소개로 사실 하우스 오브 패밀리의 히로우도 알게 됐는데요. 그분이 선곡해 주신 곡들 몇 곡과 기존 히트곡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방송을 할까 합니다. 오늘은 처음부터 얘기가 아주 길어집니다. 귀에 익숙하지 않은 곡들이 흘러나오더라도 두세 번만 감상하시면 여러분들도 분명 좋아하실 거라고 장담합니다. 50년대 음악 스타였던 줄리 런던의 팝브루스 곡 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 오늘 추억의 골든팝스 첫 곡입니다. 'Seems somehow sadly gay. The glory that was Rome is of another day. I've been terribly alone, and forgotten in Manhattan. I'm going home to my city. By the bay, 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 high on a hill. It calls to me to be where little cable cars climb halfway to the stars. The morning fog may chill the air. I don't care. My love waits there. In San Francisco, above the blue and windy sea, when I come home to you, San Francisco, your golden sun will shine for me. (2003년도) A라는 앨범으로 데뷔한 아메리칸 뮤지션 캐스 맥컴스의 음악입니다. 현재는 스커플 프레이어의 멤버로 올해 스커플이란 앨범을 발표하면서 락, 펑크, 컨츄리 등 여러 장르의 음악을 보여주면서 음악 활동을 넓히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건너편 집이라는 타이틀곡 어퍼짓 하우스 들어보시겠습니다. 싱어송라이터 베스 워튼의 1996년도작 She Cry Your Name 이어집니다. 60년대 70년대 포크음악과 또 그리고 90년대의 전자음악이 묘한 앙상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래 한번 들어보시죠. 이 곡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좋은 노래고 또 아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알려준 그런 곡인데 정말 노래가 좋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하우스 오브 패밀리의 히로가 참 좋은 음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곡도 참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90년대 이후 그러니까 아바가 해체된 이후 그런 풍의 음악이 아닌가 현대적인 그 색깔을 갖고 있는 음악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되는데요. 스웨덴 출신의 자매로 구성된 2인조 포크밴드인데요. 노래명도 에밀로 해리스에서 가져온 에밀로란 노래입니다. 노래 부르는 가수는 좀 이 구급상자라는 독특한 그 이름을 가진 퍼스트 에이드 키드인데요. 먼저 노래 들어보시고 노래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분명 좋아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에밀로입니다. Johnny, too. No, I'm not asking much of you. Just sing, little darling, sing with me. I'll be your Emmy Lou. 가사가 도대체 뭐 인터넷에 제대로 나와 있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두세 번 들어보니까 아마 우리 서로 미친 듯이 한번 사랑해보자 뭐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이 곡을 소개해 주신 분을 만났는데 제가 그분에게 도대체 가사 내용이 서로 죽도록 사랑하자 뭐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고 제가 반문을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니 캐시와 준 카터가 서로 미친 듯이 사랑을 해서 자니 캐시가 이혼을 하고 다시 준과 결혼한 것처럼 또 에밀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런 사랑, 우리 그런 사랑을 서로 한번 미치도록 해보자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 이 곡이 올라와 있는데 에밀리 해리스가 이 그 그루브 앞에서 공연을 관람을 했는데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도 있더라고요. 노래 한번 들어보셨는데 두 번만 더 들으시면 분명 여러분도 좋아하시라고 생각됩니다. 꼭 아바의 2010년도에 이후에 나온 그런 곡 같은 그런 분위기도 들고요. 자, 다음 노래 이어지겠습니다. I am Crute라는 묘한 이름을 가진 밴드의 노래인데요. 1999년에 영국에서 결성된 인디 락 밴드라고 합니다. 밴드 이름이 매우 독특해 기자들이 자주 그들에게 그런 이름을 작명한 까닭을 묻곤 했다는데 멤버 어느 누구도 외부로 그 비밀을 발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주 대단한 모양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사람들로 아카데미상을 거머쥔 알람 파킬러 감독의 71년도 영화 크루트와 또 19세기 영국의 한 소설에서 착안했다는 설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노래 Sunlight Hit the Snow 들어보시겠습니다. 30년 전 이맘때 무슨 노래가 인기를 얻고 있었나 검색해봤더니 86년도 강변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은 유미리 씨의 젊음의 노트라는 노래가 인기를 얻고 있었더라고요. 안개 속을 걸어봐도 채워지지 않는 나의 빈 가슴, 잡으려면 어느새 사라지는 뭐 이런 내용의 가사인데 지금 생각하니 가사 내용이 아주 가슴에 와닿습니다. 이 곡이 강변가요제 대상이었나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드는 거 보니 세월이 많이 흘렀나 봅니다. 그 당시 군생활을 하느라 저는 고생을 많이 했을 텐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노래 30년 만에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안개 속을 걸어봐도 채워지지 않는 나의 빈 가슴, 잡으려면 어느새 사라지는 젊음의 무지개열. 커피를 마셔봐도 느낄 수가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1997년도에 결성된 피닉스 파운데이션이라는 인디밴드가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뉴질랜드에서 호평받은 뉴질랜드 영화 보이의 사운드 트랙도 담당할 정도로 그 위치가 공고한데요. 지금까지 5장의 앨범을 발표했는데 존 레논과 밥 딜런의 이름을 바꿔 밥 레논과 존 딜런이라는 이색적인 노래도 발표할 정도로 실험정신이 아주 대단한 친구들입니다. 오늘은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이벤츄얼리 피닉스 파운데이션의 연주음악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조동진 씨 노래인데요. 조동진 씨가 20년 만에 새 앨범 나무가 되어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아직 들어보진 못했는데 이번에 한국에 가서 앨범을 구입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설레기도 합니다. 보통 글을 논할 때 희망이 깃든 허무주의의 미학 뭐 이런 식의 표현도 간혹 쓰기도 하는데 고요하면서도 잔잔한 호수에 파문이 있는 듯한 분위기 그 하면 떠오르는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또한 아름다운 시어, 관조적인 시선 뭐 이런 말끔한 단어도 그 하면 생각이 나고요. 앨범을 구입해서 들어야만 사실 그분에 대한 예의일 것 같아 아직까지 개인적으로는 앨범을 들을 엄두도 안 나지만은 음악 잡지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번 앨범을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옛것에 집착하기 쉬운 노장 아티스트가 함정에 빠지지도 않고 새것에 반감을 품지도 않으면서 흔들림 없이 나무가 되어 버티고 있다는 걸 음악으로 증명했다. 뭐 이렇게 극찬하고 있습니다. 조동진 씨입니다. 다시 부르는 노래. 살아와 말아요 꽃잎이 지는 것은 그 향기 하늘 아래 끝없이 흐를 텐데 향기 하늘 아래 끝없이 흐를 텐데 부르지 사람들이 남녀노소 불구하고 아주 좋아하는 곡이 아마 이 곡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가끔 하게 됩니다. 피터 폴 앤 메리의 팝 더 매직 드래곤 저도 모르게 흥얼거립니다. 한번 노래 들어보시죠. in a land called Honolulu. Up the magic dragon lived by the sea and frolicked in the autumn mist in a land called Honolulu. Together they would travel on a boat with billowed sail. Jackie kept a lookout perched on Puff's gigantic tail. Noble kings and princes would bow whenever they came. Pirate ships would lower their flags when Puff roared out his name. Oh, Puff the magic dragon lived by the sea and frolicked in the autumn mist in a land called Honolulu. A dragon lives forever, but not so little boys. Painted wings and giant's rings make way for other toys. One gray night it happened, Jackie Paper came no more. And Puff that mighty dragon, he ceased his fearless roar. Was bent in sorrow, green scales fell like rain. Puff no longer went to play along the cherry lane. Without his lifelong friend, Puff could not be brave. So Puff, that mighty dragon, sadly slipped into his cave. Oh, Puff, the magic dragon. In a land called Honolulu, Puff the magic dragon lived by the sea and frolicked in the autumn mist in a land called Honolulu. Everyone도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언제부턴지 요즘 소설을 읽으면 트렌드가 바뀌어서 그런지 아니면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확 하고 와닿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추리소설에 더욱더 집착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매년 이상 문학상 작품집은 안 고르고 친지에게 부탁하거나 한국 갈 때 꼭 사서 읽곤 하는데 사실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해서 책 읽기도 사실 벅찬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읽어도 기억이 전혀 나질 않곤 하는데 그래도 작년에 수상한 김승 씨의 뿌리 이야기는 기억에 조금은 남더라고요. 조동진 씨의 새 앨범 타이틀이 제목이 나무가 되어라고 했을 때 처음 떠오른 것도 사실은 그녀의 소설이었을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이 소설이 나무의 뿌리를 수집하는 미술 작가의 이야기인데 전 이 소설과 이번에 맨부커 외국어 대상을 받은 한강 씨의 채식주의자 3부 연작이 자꾸 같은 사람이 쓴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두 분 작품 모두 끝 페이지가 다가올수록 이 책 이제 다 읽어가는구나 하는 아쉬움을 느끼면서 읽었던 책인데 내용 자체는 권장도서의 그것은 아니지만 읽어볼 가치는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조동진 씨의 새 앨범 제목이 나무가 되어라고 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네요. 얘기 참 많이 길어졌습니다. 크리스틀 게일입니다. 리버로드. Here I go once again with my suitcase in my hand. I'm running away down river road. And I swear once again that I'm never coming home. I'm chasing my dreams down River Road. Mama said, listen child, you're too old to run wild. You're too big to be fishing with the boys. Clothes and rent, stole $5 from the 인플레이션과 인구수를 감안한 역대 흥행 수익 탑 100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회로 20위부터 1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흥행 순위 상위 2위를 차지하는 1977년도작 스타워즈 1편을 비롯한 도합 5편의 스타워즈 시리즈가 상위에 랭크돼 조지 루카스의 스타워즈의 인기를 새삼 느끼게 합니다. 또한 4위의 E.T.를 비롯하여 5편의 영화를 성공시킨 스티븐 스틸버그의 위력도 눈에 띕니다. 국제시장의 모티브가 됐던 포레스트 검프와 2009년도작 어베이터의 흥행 돌풍도 대단했음을 실감합니다. B급 공포 영화의 데보라 블리우는 윌리엄 프리드킨의 엑소시스트와 스노우 화이트, 라이온 킹 같은 그런 만화 영화도 그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7년도에 개봉한 마이클 니콜라스 감독, 더스틴 호프먼 주연의 역작 그래듀에이트, 졸업도 가파더와 함께 큰 흥행 성공을 거둔 영화로 기록됩니다. 사먼 카펑클의 영화 졸업의 주제곡 미세스 로빈슨 계속 들으시겠습니다. Here's to you, Mrs. Robinson. Jesus loves you more than you will know. Whoa, whoa, whoa. God bless you, please, Mrs. Robinson. Heaven holds a place for those who pray. Hey, hey, hey. Hey, hey, hey. Look around you, all you see are sympathetic eyes. Stroll around the grounds until you feel at home. And here's to you, Mrs. Robinson. Jesus loves you more than you will know. Whoa, whoa, whoa. God bless you, please, Mrs. Robinson. Heaven holds a place for those who pray. Hey, hey, hey. Hey, hey, hey. Hiding in a hiding place where no one ever goes. Put it in your pantry with your cupcakes. It's a little secret, just the Robinson's affair. Kids, coo-coo-ca-choo, this is Robinson. Jesus loves you more than you will know. Whoa, whoa, whoa. God bless you, please, Mrs. Robinson. Heaven holds a place for those who pray. Hey, hey, hey. Hey, hey, hey.찰튼 헤스턴이 주연한 영화 10개와 배너 또한 역대 흥행 순위 10위권에 있을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둔 기독교 영화로 영화사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한 닥터 지바고, 타이타닉, 사운드 오브 뮤직이 최고의 흥행 수익을 올린 작품으로 남습니다. 역대 영화 흥행 순위 1위는 1939년도에 만들어진 그리고 지금 보아도 손색이 전혀 없는 피터 프레밍 감독, 크라클 케이블, 비비안이 주연의 Gone with the Wind,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박스 오피스 역사상 가장 성공한 영화로 아직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인구수를 감안한 역대 최고 흥행 순위를 올린 탑 100을 장장 두 달에 걸쳐 알아보았는데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영화 주제곡과 함께 음악으로 알아본 영화 흥행 순위도 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영화 주제곡 들으시겠습니다. 성룡 재키 찬이 아카데미 평생 공로상을 받는다는 외신이 전해졌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시아인으로는 일본의 쿠로자와 아키라 감독과 함께 두 번째로 이상을 수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번에는 우리나라 감독도 이상을 수상했으면 합니다. 성룡의 일관된 원칙과 목표 그리고 영화에서 보여준 남다른 영화사랑 학창시절 그의 영화를 보면서 성장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치콘과 같은 코믹 액션으로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에서 슈퍼스타가 됐을 때 마치 집안에 아는 형이 성룡인 것처럼 기뻐했던 일도 있었고요. 추석이나 구정이면 어김없이 우리 극장가를 달구었던 그의 수많은 작품들을 보면서 또 미국으로 진출하여 캐논볼과 배틀크리프를 내놓으면서 아 미국에서는 어렵겠구나 하는 그런 아쉬움 그리고 그가 다시 홍보구로 미국 시장에 재진출하면서 성공의 발판을 마련하고 러시아어로 세계적으로 톱스타가 됐을 때 아시아권에서 배출한 진정한 월드스타가 됐을 때 나도 모르게 전율이 솟구치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이젠 저도 나이가 먹다 보니까 좋아했던 그리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작가나 배우 그리고 가수들이 하나둘씩 타계하면서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착잡하기도 한데요. 앞으로도 오래 우리 곁에 있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며칠 전 82살의 나이로 우리 곁을 떠난 음유시인 레오나르드 코헨의 노래 There is no way to say goodbye 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말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제가 12월까지 방송을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도저히 시간을 할애하기가 어려워 다음 주 방송을 마지막으로 추억의 골든팝스를 떠날 예정입니다. 정말 죄송하고 여러분들의 양해 구합니다. 그랜필드에 위치한 앨리스 카페 협찬으로 보내드린 추억의 골든팝스 다음 주 마지막 주 방송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희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I love you in the morning. Our kisses deep and warm. Your hair upon the pillow like a sleepy golden storm. Yes, many love before us. I know that we are not new in city. And in forest they smiled like me and you. But now it's come to distances and both of us must try. Your eyes are soft with sorrow. Hey, that's no way to say goodbye. I'm not looking for another as I wander in my time. Walk me to the corner, our steps will always rhyme. You know my love goes with you as your love stays with me. It's just the way it changes like the shoreline and the sea. But let's not talk of love or chains and things we can't untie. Your eyes are soft with sorrow. Hey, that's no way to say goodbye. I loved you in the morning, our kisses deep and warm. Your head on the pillow like a sleepy golden storm. Yes, many love before us. I know that we are not new in city. And in forest they smiled like me and you. Let's not talk of love or chains and things we can't untie. Your eyes are soft with sorrow. Hey, that's no way to say goodbye.